낚일 수 있어. 굳이 얼음말로 풀지 않아도 돼. 너의 깊은 비밀도 네가 원하는 것도 한꺼풀 벗기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 내게 더 가까이 지금 온 맘만 떠미거린 우리 밖에 없어. 너와 춤추고 싶어. 지금처럼만 누가 미치면 돼. 내 손을 잡아 너를 보여줘. 지금과 다른 널 알고 싶다면 Love, love, love me, yeah. Love me, love me, love me, love me. Love, love, love me, yeah. Love, love, love me, yeah. Love me, love me, love me, love me. Love, love, love me, yeah. 완벽하게 전해 우린 절대로 멈추지 마. 느껴보지 못했다면 내 확인은 좀 다를 거야. 보니까 내일에 난 다를 테니까 믿고 따라와줘도 돼 baby. 내게 더 가까이 지금 on my mind. 거미거린 우리밖에 없어. 너와 춤추고 싶어.